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세계적 판도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훈모 열기가 뜨겁게 분출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부흥진보당, 페루 사회혁명당, 베네수엘라 야라꾸이주 립법리사회가 위대한 장군님께 명예 전국지도자 칭호증서, 국제상장, 최고 훈장을 수여해드렸으며 나이지리아 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과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이사는 그에게 선물을 올렸습니다. 캄보자와 러시아 등 많은 나라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에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을 망라한 각이한 명칭의 준비위원회들을 조직했습니다. 캄보자 국왕과 대왕후가 대형 꽃바구니를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 리사장과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들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보내왔습니다.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은 우리 대표부들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절세 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의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김정일화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수백 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주체 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 등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고전적 노작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을 비롯하여 2월 16일을 존호하여 각국 언론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를 광범위 속에 선전했습니다.